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에도 유행이 있지요. 한때는 쥐포가 전기로스트포라는 것까지 생기면서 유행하다가 핫도그, 어묵 핫도그, 오방떡, 또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는 와플, 이렇게 거리의 식성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엔 또 다른 먹거리가 거리를 휩쓸더군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시내에 나갔었는데요. 지나는 사람들 속마다 온통 붕어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붕어빵. 밀가루 반죽에 단팥 콩알만큼 정말 별 맛은 없는데요. 붕어 모양도 귀엽고 또 어렸을 적에 먹던 풀빵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오늘 붕어빵처럼 따스함이 느껴지는 곡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서구 화곡일동 강철우 씨의 신청곡 영화 걸어서 하늘까지 중에서 물새의 테마입니다. 어떤 영화를 봅니다. 영화 속에서 늘씬한 주연 여배우가 하얀 주름치마에다 빨간 하의를 신고서 복도를 걷습니다. 지나가던 남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누군가가 자신도 흉내를 내봅니다. 하얀 치마에 빨간 하의일. 마치 영화 속의 늘씬한 여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겠죠.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또 흉내를 냅니다. 역시 하얀 치마에 빨간 구두. 바로 이런 게 유행이죠. 우리 실생활은 영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행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영화 속에서 스타들이 알게 모르게 유행을 선도하는 거죠. 60년대 우리 주위에서는 입술주위에 점 하나를 찍어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마릴린 문로의 점이 꽤 매혹적이고 관능적이었기 때문이죠. 또 남자아이들이 어릴 적에 총싸움 놀이를 하죠. 속사 0.3촌이 쌍권총이니 하면서요. 때론 총구의 연기를 날리려는 듯이 고추 세운 손가락 끝을 훅 불기도 합니다. 이게 다 게리 쿠퍼와 존 웨인의 서부 영화가 우리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은요. 이처럼 우리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킨 영화 중에서도 유행을 창조해 나갔던 옷차림이나 소품들 모두 한 자리에 모아봤어요. 재밌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4분 40초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지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 소품 전문 상표 텀크러. 일본 가네보 벨다지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 시대 텀크러.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6-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 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보석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오,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볼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서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효과는 적중했죠.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로 세기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머리가 당시 얼마나 유행했었나 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어머니 사진첩을 꺼내봤었어요. 어머니 얘기로는 그 커트 머리가 잘 어울려서 그 머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요. 저희 어머니 말고도 사진 속에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였죠. 로마의 휴일은 헵번 스타일 말고도 사진 기자로 출연했던 그레고리 팩이 가지고 다니던 그 라이터 모양의 사진기.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중에서 Righteous Brothers의 노래로 듣습니다. Unchained Melody. "사랑과 영혼"에서 Righteous Brothers가 부른 Unchained Melody였습니다. 짧은 생머리 커트,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즈에게 안기기엔 다소 큰 몸집. 이렇게 조금 덜 여성스러운 데미 모였지만 그녀가 연기해낸 사랑의 아픔은 꽤 감동적이었죠. 그 후 많은 여성들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벌써 1년 전인가요? 미장원마다 짧은 생머리 커트, 그러니까 데미무어시 커트를 치기 위해서 손님들이 북적거렸죠. 어떤 미장원에서는 밖에다가 아예 데미무어 커트 전문 이렇게 써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여배우의 머리가 유행된 경우는 거의 커트머리였는데요. 그건 아마 보통 여성들이 머리 자를 때 많이 망설이잖아요. 그러다가 화면 속에서 그 사랑의 감동을 안겨준 여배우가 커트머리였는데 그것이 참 예뻤다 하면 그때서야 용기를 내기 때문 아닐까요? 한때는 브라운관에서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주도한 적도 많았었습니다. 70년대 TV 드라마 새엄마에서 새엄마 전향자 씨가 하고 나온 새엄마 머리, 그리고 그 여자의 최명길 머리, 사랑의 굴레의 고두심 머리 등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킨 영화가 또 하나 있었죠. 나스타샤 킨스키의 카트머리가 인기를 끌었던 영화 말라디 다무 사랑의 아픔입니다. 미장원에서 일하는 줄리엣은 같은 마을에 살던 의학박사 베르즈렌 교수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의 제자인 끌레망을 알게 되죠. 줄리엣은 그만 그와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끌레망은 자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베르제롱의 미움을 사서 벽지로 쫓겨가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만으로 충분했던 줄리엣과 끌레망.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끌레망은 사랑과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줄리엣은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 2년간 공백기를 가졌던 나스타샤 킨스키는 조금 덜 정돈된 듯한 커트머리를 선보이고 있죠. 영화 개봉 당시 그녀의 머리보다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옷차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밑에 레이스가 달린 집시풍의 치마에 어깨뼈가 드러나는 소매 없는 티셔츠, 그리고 박스형의 청 자켓과 그 색이라고 불리우는 어깨 가방. 나스타샤 킨스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차림이죠. 이 옷차림은 그때 젊은 여성들 사이에 참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옷차림과 머리는 여자들에게만 유행한 것은 아니었죠.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츠네거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였어요. 그리고 까만 안경. 보통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그 짧은 머리가 군대 느낌을 준다고 해서 많이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시리즈가 히트한 후에는 뒷머리 밑이 보이고 또 머리카락이 약간 선 듯한 스포츠형 머리가 잠시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선호하는 옷차림일 거예요. 모양이 없는 듯한 헐렁하고 큰 옷, 빅룩이라고 부르죠. 이 스타일의 유행엔 바로 이 영화가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Nine of Week 중에서 Slave to Love, 브라이언 페리의 노래입니다. 나이나 픽스 중에서 브라이언 페리의 노래로 들으신 Slave to Love였습니다. 다소 이상한 사랑 얘기를 담은 작품 나이나 픽스. 그 감각적인 영상과 또 배우들의 매력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영화입니다. 자연 색상의 코트와 통이 큰 바지, 대충 걸쳐입은 듯한 스웨터 등 헐렁헐렁한 빅룩을 어떤 배우보다도 잘 소화시킨 장본인들이죠. 미키 루크와 킴 메신저. 이후 세계 패션계는 모양이 없고 캐주얼한 코트가 유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옷차림이죠.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영화 플래시댄스에서 제니퍼 빌스가 보여줬던 그 발목을 따뜻하게 하는 발목 워머, 그리고 헐렁한 스웨터도 한때 유행을 탔었습니다. 이 옷은 한쪽 어깨가 보일 정도로 흘러내려 입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이런 스타일의 스웨터가 시중에 많이 나오면서 어른들의 염려를 듣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임스 딘 하면 떠올라지는 청바지가 있죠. 리바이스 청바지. 청바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옷이지만 그 회사 마크가 뒷주머니에 찍혀있던 제임스 딘 스타일의 청바지도 한때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플래시댄스 중에서 조엘 스포츠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듣겠습니다. come undone. Dancing behind masks, just subtle pantomime. But images reveal whatever lonely hearts can hide. Lady, lady, lady, lady, don't walk this lonely avenue. Lady, lady, lady, lady, let me touch that part of you. Want me to, lady, lady, lady, lady. I know it's in your heart to stay. Lady, lady, lady, lady. When will I ever hear you say, silent stairs with no apology, move towards the stars and be my only one, reach into the light and feel love's gravity that pulls you to my side, where you should always be. Lady, lady, lady, lady, don't walk this lonely avenue. Oh, lady, lady, lady, lady, let me touch that part of you. 플래시댄스 중에서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조 에스포지토의 노래였습니다. 배우들마다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소품과 함께 영화 속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상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장식물은 바로 모자와 안경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소품은 영화 속에서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이 등장합니다. 모자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영화 위대한 개츠비는 영화 자체보다도 여주인공 미아 페로우가 선보였던 하얀 옷과 하얀 모자로 더 유명했던 영화고요. 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나이나 픽스에서 킴 베신저가 즐겨 썼던 중절모 형태의 모자. 이건 역시 꽤 주목받았었습니다. 넓이가 좀 좁은 것이었죠.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메릴 스트립이 쓰고 나왔던 챙이 넓고 둥그런 모자 같은 것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메릴 스트립이 입고 나왔던 그 다소 거친 듯한 옷차림 기억나세요? 남성복 같은 이 옷은 정글룩이라고도 하고 또 사파리룩이라고도 하죠. 주머니가 많이 달린 점퍼에 긴 치마 혹은 바지, 이 스타일에 잘 어울리던 모자는 당시 세계 패션계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QL622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항상 푸른 초원이 연상되는 곡이죠.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QL622번이었습니다. 만약 스타가 출연하지 않았다면 큰 성공을 하지 못했을 영화가 가끔 있죠. 탐 크루즈의 매력이 100% 발휘되는 영화 탑건도 아마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멋진 개성과 달콤한 사랑 얘기가 어울려서 성공한 작품이었죠. 해군 제트기 파일로트인 탐 크루즈. 그는 카리스마적인 분위기를 지닌 조종사였죠.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탐은 시종일관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나옵니다. 감정의 변화를 알 수 없을 듯한 안경 낀 그의 얼굴. 이 영화 덕분에 당시 미국에서는 이 선글라스의 매상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배우들의 선글라스 낀 모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얘기가 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 바보 선언에서 똥추리가 쓰고 나왔던 눈이 안 보이는 안경, 이른바 똥추리 안경도 한때 거리를 누볐었고요. 또 하나의 안경이 있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영화 중에서 오드리 헵번이 즐겼었던 굵은 테의 선글라스. 폭이 깊은 털모자를 쓰고 한쪽 손에는 선글라스를 든 그녀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었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문 리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서초구 설해아파트에서 간수진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대학 친구들과 함께 듣겠다고 하시고 엽서 그림에 나와있는 못생긴 여자의 뒤에다가 제 이름을 써놓으셨네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문리버 띄워드렸습니다.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되면서 유행을 주도했던 것은 배우들의 외모뿐만이 아니죠.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대사 역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최근 작품이죠. 늑대와의 춤을. 이 영화는 개봉 전에 그 제목이 어떤 뜻일까 하고 궁금해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인디언 여인의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였었죠. 이름을 묻는 케빈 코스트너에게 주먹쥐고 일어서라고 대답할 때 우린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식의 별명들 갖는 것이 참 유행이었었는데요. 젖은 머리 휘날리며 뭐 먹고 또 먹고 이런 별명도 있었다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때 이런 별명 가지신 분 있으시죠? 또 한때 쌍절곤이라고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쇄고리들로 연결한 운동기구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저녁에 운동깨나 한다는 남자나 주먹깨나 쓴다는 남자들이 동네 어귀에 나와서 우통 벗어 붙이고요. 아래, 위, 겨드랑이 사이로 이 쌍절곤을 휘두르다가 실수로 자기 뒤통수를 치고는 머리를 쌓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죠. 이 쌍절곤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브루스리, 이소룡이 주연한 용쟁호투에서 처음 손을 보이자 국내에서 큰 선풍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Enter the Dragon, 용쟁호투의 테마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영화 엔터 더 드래곤, 용제모토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요즘 대학교 앞에 가보니까 뽕네프, 깊은 밤 깊은 곳에 바그다드 카페, 이렇게 영화 제목에 유래된 카페 이름이 많이 보이던데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운치도 있는 것 같고 때론 예술적으로 승화된 카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영화에서 차용해온 그런 유행들이 단순한 차용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잘못된 사고방식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요즘 말 많은 어떤 동네에 가면 원초적 본능 이런 패션이 유행한다고요. 입에 담기가 뭐해서 차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런 유행은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될 서구의 퇴폐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유행을 선도한 영화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Time After Time, 원래 신디 로퍼의 노래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마크 윌리엄스와 타라 모리스가 함께 부릅니다. 영화 댄싱 히어로에서 마크 윌리엄스와 타라 모리스가 부른 타임 애프터 타임이었습니다. 서울 산업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신 이성준 씨. 워드로 깔끔하게 쳐서 빽빽하게 사연을 적은 편지문 해주셨는데요. 여러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친구인 시건, 행옥, 길산 그리고 소영 씨 함께 잘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광주 서구 광천동의 김유경 씨. 요즘 새로운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볼래요. 언니도 영화음악 팬들을 위해 열심히 하셨으면 해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의 윤바리가. 별명이 아마 준발 씨를 따라서 윤발이 이런 모양인데요. 윤발 씨가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중간고사가 끝나서 여유있게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TV 시리즈 트윈픽스 중에서 나이팅게일 줄리 크루스의 목소리로 들으시면서 저 정은님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